네가 보고 싶어. 며칠 밤을 지새는지 몰라. 이런 내 맘을 알긴 알까. 심장이 두근대고 있어. 솔직히 말해볼까. 너를 바라볼 땐 웃음만 나왔어. 주체가 안 될 것만 같아. 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. 퐁 드는 기분인 거야. 높이 올라가 볼까. 널 기다려가 볼까. 조금씩 너와 나 둘이서 하늘 위로 더 높이 go go go 우주까지 날아가. 더 너와 높이 올라가. Sweet like caramel 달콤하게 yeah. 뜨는 기분 나는 기체. 옆에 너가 떠다니지 하얀 구름 같은 실체. 빈털터린 내게 하는 달콤한 말들. 너만 다가와서 쓰기만 했던 내 인생. 왜 이렇게 달아 너의 love 잊지 못해. 내 자지력은 바닥났어. 너는 숨지 못해. 너의 달콤함에 끌렸나봐. 나는 벌 너에게 눈이 멀어도 자꾸 보고 싶어. 뜨는 기분인 거야. 더 높이 올라가 볼까. 더 널 기다려가 볼까. 조금씩 너와 나 둘이서 하늘 위로 더 높이